지금 언제부터 이렇게 함께 했던 건지 존재로도 빛나는 너 그 곁을 나 지켜도 될지 너는 나의 지구 내게 난 just a moon 네 맘을 밝혀주는 너의 작은 별 너는 나의 지구 and all I see is you 이렇게 그저 널 바라볼 뿐인가 모두들 내가 아름답다 하지만 내 바다는 온통 까만 걸 꽃들이 피고 하늘이 새파란 별 정말 아름다운 건 너야 밤에 훨씬 더 환하게 너의